6월 29일 SPM 뉴스입니다. 뉴질랜드가 좋은 자연 환경에 복지가 좋은 살기 좋은 나라이지만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가장 높고 빈부 격차가 큰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부자 상위 10%가 가진 부는 뉴질랜드 전체 부의 59%로 5년 전에 비해 5%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 상위 5%가 차지한 부는 45%, 상위 1%가 차지한 부는 22% 정도였습니다. 이들 그룹 역시 지난 2010년 이후 부의 비율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6년과 2010년 사이에는 상위 10%, 5%, 1% 그룹 모두 부의 비율이 감소했었습니다. 또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자 가구 상위 10%는 뉴질랜드 전체 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반해 하위 40%는 현재 부의 3%를 차지하는 데 그쳐 빈부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가구의 평균 자산은 28만 9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20가구 중 한 가구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가구가 가진 부의 가장 큰 부분은 그 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으로 현재 비금융 자산의 59%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사면서 얻은 빚은 전체 부채의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은 두 가구당 한 가구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개인 순자산은 인종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유럽인은 개인 순자산이 11만 4천 달러인데 반해 아시아인은 3만 3천 달러,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는 2만 3천 달러, 태평양 섬나라 출신은 1만 2천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인종 집단 간 자산 격차는 15세에서 24세 사이 젊은 층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 연령층은 개인 중간순 자산이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낮아 1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령층은 대부분 아직 자산을 모으지는 못했는데도 학자금 융자 등으로 인한 빚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기 집에서 사는 뉴질랜드 가구의 5분의 3 정도가 주택 융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간 주택 융자금 규모는 17만 2천 달러로 전반적으로 볼 때 뉴질랜드 가구는 1달러의 자산 가운데 12센트는 부채인 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브렉시트가 두 나라에 미칠 무역 및 이민 등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호주 말컴 턴불 수상은 두 나라는 브렉시트에 대처할 많은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며 두 나라가 협력적인 체제를 세우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존키 수상은 일정 분야에서는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역 조약에서는 각각 다른 단계에 있으므로 개별적인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결정 이후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새 조건이 협의될 때까지 영국과 EU에 대한 뉴질랜드의 입장은 변화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수출과 경제 시장은 아시아에 더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서울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순찰차를 걷어찬 것으로 알려진 한국 주재 자국 외교관에 대해 면책 특권을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외교관은 지난 5월 24일 밤 용산구 한 호텔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일행 두 명을 체포하려고 하자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고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이들과 함께 체포됐었습니다. 머리 맥컬리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28일 뉴질랜드 언론에 문제가 된 해당 외교관이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특권을 유보하는 문서에 지난 9일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맥컬리 장관은 뉴질랜드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이 바르게 행동하고 우리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사법권 안에서 같은 태도를 보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키 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 외교관 면책 특권을 철회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컬리 장관은 그러나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에서 나온 보도 가운데 일부는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외교관이 일부 보도처럼 면책 특권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뉴질랜드 정부가 면책 특권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이미 그것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외교관들에게 일부 현지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ACC의 위험도 시스템 적용에 따라 3만 6천 대 차량들의 등록세가 연 $132.92 낮아지게 됩니다. 새로운 차량 위험 등급제의 영향을 받는 차량들은 전체 차량의 약 25% 비율인 77만 4,565대로 확인됐습니다. 1.3%에 해당하는 차량 소유주들은 작년까지 높은 차량 위험도로 인해 478만 달러의 세금을 더 냈지만 다음 세금부터 낮게 낼 뿐 지금까지 낸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ACC는 위험 등급도가 실제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도를 반드시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발생했던 차량 사고들에게서 수집된 정보를 통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사 상식과 영어 향상을 위한 뉴스 영어입니다. 어제 이어 도로 개선을 위한 존 키 수상 레터입니다. Currently, around 8 out of 10 fatal and serious crashes on state highways occur on rural roads. Of those crashes, 85-90% are head-on or where the driver runs off the road. 현재 10개의 치명적이고 심각한 고속도로 충돌 중 8개가 지방도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85%에서 90%의 충돌이 정면 충돌이거나 운전자가 길을 벗어나는 사고입니다. These improvements will make roads more forgiving of human error, helping to reduce the occurrence of these crashes in the first place and limiting their severity when they do happen. 이번 개선들은 도로에서 행해지는 사람들의 실수가 더 예방되며 사고가 처음부터 방지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심각성이 제한될 것입니다. This is a significant step up in road safety investment by the government and reinforces our commitment to reducing death and serious injury crashes on New Zealand roads. 이것은 정부의 도로 안전을 위한 투자의 큰 발걸음이며 뉴질랜드의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충돌로 인한 사망과 심각한 부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This latest announcement adds to the broad program of work we already have underway to improve road safety, including funding the rollout of powerful advertising campaigns, lowering blood alcohol levels, and installing hundreds of kilometers of rumble strips and median barriers. 이번 발표는 이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한 넓은 범위의 프로그램에 더하여집니다. 여기엔 효과적인 광고 캠페인의 투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낮추기,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의 요철 구간 및 중앙분리대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2017년에서 2018년 회계연도 수입이 올해보다 6.5% 오른 4,560만 파운드가 될 전망입니다. 극심한 경제 양극화에 대한 불만 여론이 브렉시트로까지 이어진 영국에서 나날이 늘어가는 영국 왕실의 수입은 시민의 삶과 한층 그리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왕실 소유지 관리위원회 크라운 에스테이트 보고를 인용해 여왕의 내년 임금으로 올해 연봉에서 약 280만 파운드 오른 4,560만 파운드로 추정했습니다. 여왕의 2017년 회계연도 연봉은 추후 다소 수정될 수는 있지만 전년보다 적은 금액을 주는 것은 왕실 유지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여왕의 연봉이 4,560만 파운드로 확정되면 5년 전과 비교해서는 57% 오른 것입니다. 여왕의 수입은 크라운 에스테이트의 2년 전 수익의 15%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윈저 그레이트 공원 등을 소유한 크라운 에스테이트는 여왕 소유이지만 정부가 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크라운 에스테이트가 낸 수익은 3억 410만 파운드로 이에 15%인 4,560만 파운드가 여왕의 2017년에서 2018년 연봉이 되는 셈입니다. 한편 여왕은 2015에서 2016년 왕실 건물 유지 비용으로 1,600만 파운드를 사용했습니다. 여왕과 왕실 가족의 여행 비용은 전년 대비 100만 파운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400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한인회관 건립기금 납부자 명판 제막식이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명판은 가로 4.88m, 세로 1.22m의 크기의 금색판에 100불 이상의 기부자인 500여 명의 기부자 명단이 새겨져 있으며 500불 이상의 기부자는 가족의 이름을 같이 등재하였습니다. 7대 한인회 때인 2003년부터 모금 활동을 시작하여 75만 불을 모은 뒤 2013년 3월 오클랜드 북부 노스쇼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성훈 부회장의 사회로 한인 회장의 축사에 이어 현 건물 관리위원인 변경숙 씨의 축사가 있었고 주 오클랜드 분관 차창순 종영사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제막식에 김성혁 한인 회장, 차창순 종영사, 홍영표 전 한인 회장, 박성규 한인회관 건물관리위원장, 도원태 병통회장, 한인여성회 김은희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SPM 뉴스였습니다.